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는 것은 공평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는 것은 물론 공평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공평하다는 것, 정의라는 것, 때로 이 말들이 과연 어떤 뜻인지 무엇인지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본으로 똑같이 밥 한 공기, 이건 균등입니다. 좀 더 많이 걸어간 사람이 한 공기를 추가해서 먹는다, 이건 평등이죠. 뒤에 오는 사람을 이끌어 팔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정의. 하지만 제대로 줄긋기를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첫 곡은 천리안으로 신청해 주신 대전의 모범 운수 노동조합 조합장님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택시드라이버의 테마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천리안의 그 대전 모범운수 노동조합 조합장님은 하루 종일 한평 남짓 차 속에서 찌든 피로도 아랑곳 없이 밤늦게 수고하시는 우리 택시 노동 형제들의 노고를 제 목소리를 빌어서 칭송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섭섭한 게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안 밝히세요? 천리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안 밝히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고요.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꼭 밝혀주십시오. 아, 이분은 누구신가요? 논현동의 김정우 씨. 현상적으로는 검이나 총이 강해 보여도 결국은 평화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곡은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백은주 씨와 경기도 동두천 지행동에서 송미애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아무거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읽어서 아무데우스가 돼버렸네요. 아마데우스 중에서 아무거나 띄워달라고 하셨죠. 아마데우스를 보면요, 모차르트가 그 장모의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를 한참 듣다가 문득 작곡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장모가 입을 벌리고 막 떠드니까 그 입모양을 유심히 보다가 작곡하는 곡이 바로 영화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죠. 그 곡 띄워드릴게요. 조수미 씨의 노래입니다.

백종원 감독의 진지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마음 졸이고 보고 나니 역사란 무엇인가 싶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 있죠. 서울 은평구 불광 2동의 박정희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이텔로 이승우 씨, 윤성진 씨도 신청곡 잘 들으셨죠? 영원한 제국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자, 영원한 제국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은 이제 곧 개봉할 영화를 미리 보는 시간인데 봄방학 때라서 그런가요? 10편이 넘는 그런 많은 영화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릭 베송의 신작인 영화부터 먼저 보죠. 릭 베송 감독은 92년에 그 아틀란티스가 흥행해서 크게 실패한 뒤에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마치 폭탄 같은 오락 영화 한 편을 보란 듯이 내놨습니다. 바로 레옹인데요. 자, 레옹 얘기는 벌써 이 시간에도 여러 번 해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주인공 레옹 역은 릭 베송 감독과 함께 늘 작업을 하는 배우 장 레노가 맡았고요. 또 그의 어린 연인 마틸다 역으로는 실제로 12살밖에 안 된 어린 배우, 신인 배우예요. 이 영화가 처음이죠. 나탈리 포트만이 맡았습니다. 또 악덕 형사 스탠필드 역에는 게리 올드만이 등장하고 있고요. 줄거리는 뭐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레옹이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살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살인청부업자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일가족이 딸 마틸다만 빼놓고 악덕 형사에게 몰살당합니다. 스탠필드라는 이 악덕 형사는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는데 중간상인 마틸다의 아버지가 그 마약을 빼돌렸던 것이죠. 겨우 살아난 마틸다는 레온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살인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려 20년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레온과 마틸다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죠. 자, 이 좀 독특한 연인, 이 두 연인에게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이 레옹의 음악 신청해 주신 분들이 벌써 많아요. 서울 강동구 둔촌 1동의 이효설 씨, 하이텔의 장인홍 씨, 김범석 씨, 김재희 씨, 그리고 천리안으로 홍성의 박현수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에릭 세라가 음악을 맡았죠. 마틸다를 위한 발라드 띄워드리죠. 영화 레옹 중에서 마틸다를 위한 발라드 에릭 세라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 레옹이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제목은 The Professi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미 개봉됐는데요.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평론가들로부터는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프랑스 출신의 룩 베송이 이제 철저하게 헐리우드의 오락파로 자리를 굳힌 것 같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헐리우드 오락 영화가 지향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영화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룩 베송 감독은 이에 대해서 자신은 프랑스 출신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며 레옹 역시 프랑스 영화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룩 베송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레옹은 비록 오리지널 시나리오지만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대중 만화로부터 그 모티브를 빌려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코트를 입고 글을 읽을 줄 모르고 하지만 킬러답지 않게 화초를 키우며 우유를 즐겨 마시는 착한 살인 청부업자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마약을 상용하며 베토벤 등의 클래식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광기 넘치는 악덕 형사 이게 둘 다 프랑스 만화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해요. 게다가 만화 속의 액션은 영화보다 더 거칠고 더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그 만화에서는 살린 거죠. 자, 이 레옹을 보면요. 이 영화가 만화로부터 창작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틸다가 계단의 난간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카메라는 마틸다가 난간 밑으로 늘어뜨린 신발에서부터 그 위로 천천히 훑어 올라가죠. 그 과정에서 마틸다가 입고 있는 타이즈가 눈에 띄는데요. 그 타이즈에 레옹과 마틸다를 연상케 하는 만화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룩 베송이 만화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지만 이 타이즈 장면 같은 걸 보면 레옹이 프랑스 영화임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하튼간에 이 레옹은 룩 베송에게는 효자 같은 영화인데요. 미국과 프랑스 뭐 여러 곳에서 개봉되자마자 기존의 흥행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남 수정구 창곡동의 김은경 씨, 레옹 시사회 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서연 양, 친구 해수기를 위해서 음악 한 곡 부탁합니다 하셨죠? 스팅 아저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잔잔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곡입니다. 서울 성동구 중국사동에서 우재민 씨가 바로 오늘 날짜로 신청해 주셨네요. 레옹 중에서 스팅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모양. Shape of my heart. 영화 레옹 중에서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스팅이 부른 The Shape of My Heart였습니다. 혼자서 집을 보면서 고군분투하던 마이클 컬킨이 이번에는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3년 전이었죠. 금발의 작은 소년이었던 그 마이클 컬킨은 나 홀로 집에 이후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아역배우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신작인 리치 리치에서 맡게 된 억만장자 소년 역은 바로 그 자신의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린 소년 리치는 재산이 엄청난 리치가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보다는 그의 집 마당에 커다란 대놀이공원에나 있을 법한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것.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리치가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리치와 그의 부모를 납치하죠. 그 속에서 어렵게 탈출한 리치는 그때부터 부모를 되찾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자, 이 리치 리치는 조엘 실버가 제작을 맡았는데요. 리틀 웨폰이나 다이하드 시리즈 같은 그 오락물을 흥행시켜온 흥행의 대가죠. 이 리치 리치도 미국에서는 참 대단한 성적을 올렸어요. 감독은 미스틱 피자의 도널드 패트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맥컬리 컬킨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국내에서 계속 개봉이 되어도 별로 성과를 얻지 못했었는데 영화들이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린 티를 벗고 점차 성장해가는 이 맥컬리 컬킨의 모습이 우리 관객들에게는 별로 예뻐 보이질 않는가 봐요. 다음 영화는 한 집안의 삼형제가 벌이는 코미디입니다. 도관에 들어간 쥐, Trapped in Paradise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 존 로베츠, 다나 카바 이 세 명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삼형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온 삼형제가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에서 은행을 텁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파라다이스 주민들의 친절함과 선량함이 그만 감복을 받아서 회귀하게 된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지 갈로가 연출, 각본, 제작까지 모두 맡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삼형제가 폭설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마을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장면을 찍을 때 대단한 폭설이 내렸대요.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3, 4톤가량의 감자가루를 더 뿌렸다고 하네요. 야, 그 감자가루 참 아깝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요즘에 안방극장에서 활약이 크죠. 그 아리조나 유괴사건, 비디오 제목이 아리조나 유괴사건인데 TV에서 방영될 때는 아리조나 아기 소동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허니문인 베가스, 이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들이 속속 TV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의 노래 솜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죠. 광란의 사랑, Wild at Heart 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노래 한 곡 들어보죠. Love Me Tender. 영화 Wild at Heart, 광란의 사랑 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른 노래죠. Love Me Tender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폐도 여협입니다. 영화 방세옥에서 이연걸의 여자친구로 등장했던 이가흔이 여주인공인 연문수 역을 맡았는데요. 잊혀지지 않은 불행한 과거를 지닌 여자 주인공 역입니다. 연문수는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탄타오 섬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근가라는 이름의 친절한 남자를 만나죠. 이 두 사람은 곧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연문수는 늘 거리를 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문수가 속해 있던 비밀 조직의 조직원들이 그녀를 없애기 위해서 섬을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연문수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이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태도 여협, 서극이 만든 영화 제작사 필름 워크샵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서극이 키워낸 감독 이혜민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혜민 감독 하면은 신용문 객잔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감독이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또 한 편의 홍콩 영화는 이연걸이 주연한 영웅입니다. 이연걸은 황비용과 동방불패 등을 통해서 고전무협물의 단골 주인공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찰력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추이는 홍콩 영화 자체의 방향 전환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성황을 이루던 고전무협물들이 점차 퇴보하자 이번에는 현대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관객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자, 내용은 중국의 비밀 경찰이 홍콩에 잠입해서 거대한 범죄 집단에 맞서 싸워 이기는 줄거리는 간단하죠. 그런데 홍콩 영화가 이제까지 지녀왔던 그 일반적인 특징처럼 이렇게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액션만큼은 화려한 아마 이 영화도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출은 방세옥이나 이연걸의 보디가드 등 이연걸과는 유독 친한 원규 감독이고요. 또 이연걸의 상대 역으로는 매연방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연방 노래도 잘 부르는 가수죠. 매연방의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아비정전의 주제가를 매연방이 불렀습니다. 실 쩔양다 이렇게. 暗淡的灰。 충남 청양 청남면의 최신양 잘 들으셨어요? 아비정전의 주제가 약간 편곡한 것 같습니다. 매연방이 부른 쉴쭈양다 이렇게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참 말 많았던 영화인데요. 일본에서 일본 자본으로 제작된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실비아 크리스틸이 주연했던 개인교수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개봉되는 가정교사는 바로 일본판 개인교수입니다. 연출은 소이즈 이즈미 감독이 맡았고요. 일본의 신세대 배우 고로 이나가키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일본에서는 93년 1월에 개봉됐었죠. 영화는 불어 가정교사가 사춘기 소년과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그렇고 그런 영화입니다. 현재 영화법을 보면요. 우리나라 영화법이요. 일본 영화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수입이 됐냐 하면요. 공연윤리위원회가 이 작품을 통과시킨 이유가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의 개인교수를 만들었던 그 미국의 패너프레임이 가정교사, 이번에 이 영화 가정교사의 기획을 맡았고 또 대사도 영어고 또 워너브러더스사가 배급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영화로 봐야 한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의 많은 영화인들은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 기준도 없이 이 영화를 통과시켰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일본 영화의 수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글쎄요. 이번 가정교사의 개봉을 즈음해서 일본 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새롭게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정교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최연재 씨의 노래가 들어있죠. 그 곡 띄워드릴게요.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지금 난 슬퍼져요.

손이 엄청나게 크시군요. 대전 삼성일동의 윤창혁군. 제가 이 손을 딱 대보니까요.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요. 제 손은요. 윤창혁군의 아, 리버 피닉스를 잊지 못하는 윤창혁군께 또 띄워드렸습니다. Desperately Seeking Susan 중에서 Live Atlantic City였습니다. 참 리버 피닉스 얘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는데요. 2월 26일 밤, 그 2월의 마지막 일요일 시네마 천국 시간에는 Running on Empty, 허공의 질주를 보내드립니다. 리버 피닉스의 그 연기가 참 잔잔하고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죠. 아, 참 최진 씨를 닮은 사랑하는 그 친구랑 오늘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보세요. 윤장혁군. 은평구 응암일동이 김성란 씨, 성준 씨에게 제가 힘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곡 아주 힘찬 곡이거든요. 전북 부안 개화면에 김진석 씨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대전 서구 정림동의 이경희 씨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알렉 볼드윈이 아주 음험하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 영화 쉐도우 중에서 테일러 데인이 아주 힘차게 부르죠. 오리지널 씬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로일동의 이수연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자,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십시오. The shadow knows. I've been looking for an original sin, one with a twist and a bit of a spin. And since I've done all the old ones till they've all been done in, now I'm just looking, then I'm gone with the wind, endlessly searching for an original.